예전 같지 않아 네가 없는 나 오늘 하루도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서 길들여졌나 봐 나도 모르게 네가 없는 내 시간은 그냥 멈춰 있으니까 우리 둘만 아는 얘기 우리 둘만 나눈 약속 네가 없으면 다 쓸모없었지 기억 내가 없이 그대로여서 우리 자주 걷던 그 길 함께